Thank you. 예? 예? 예? 예? 아? 아? 아? 예. 예. 예. 예. 예. 아. 아, 예? 예? 예? 예? Thank you.